HUBS 안물 안궁 어쩔 라디오. 5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라디오는 안물 안궁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안물 안궁 어쩔 라디오 시간이네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며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라디오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악의 영화만을 전해드리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왔는데요. 기존의 영화를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마차 평점이 3.0이 넘어서는 안 되는 어찌 보면 조금은 가혹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중간고사라는 학기의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서 남은 기간에는 3.0의 기준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영화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영화 트와일라잇 좋아하세요? 뱀파이어와 사랑에 빠진 고등학생 소녀의 이야기 트와일라잇은 로버트 패틴슨의 치명적인 연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영화죠.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바로 이 트와일라잇을 패러디한 뱀파이어 서커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만나볼게요. 시그마 앤 샤카의 Rest of My Life. 원작의 풋풋했던 소녀 벨라는 오늘의 영화에서는 베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원작과 유사하게 베카가 아버지의 시골 마을에 이사가며 시작되는데요. 원작과 동일하게 마을 인구수가 딱 3,120명입니다. 그런데 길에서는 벌써부터 뱀파이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걸 본 베카는 당황하지 않고 인구수가 한 명 줄었다고 대뜸 숫자에만 정신이 팔리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설정이죠. 경찰서장인 아버지는 사람이 죽는 걸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베카. 베카는 예전 자신의 방이 그대로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감동을 절대로 가만둘 수 없습니다. 방 한켠에는 옛날에 키웠던 햄스터가 굶어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방을 당시의 상태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어이없는 장면들을 통해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원작 트와일라잇에 빼먹을 수 없는 특별한 요소는 역시 로버트 패티슨의 에드워드잖아요. 오늘의 영화에서는 이 에드워드를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없는 맷 렌터가 연기합니다. 나름 드라마를 통해 미남 배우로 이름을 알린 그였지만 오늘은 대놓고 얼굴에 새하얀 분칠을 하고 나와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네요. 그렇다면 영화의 묘미, 뱀파이어와 평범한 고등학생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로직의 Can I Kick It? 트와일라잇의 명장면 하면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역시 에드워드가 미끄러지는 차를 손으로 탁 막으면서 벨라를 구하는 장면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뱀파이어 서커에서도 차가 미끄러지고 에드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심히 달려가 옆에 있던 동급생 데릭을 무슨 에어팩처럼 이용합니다. 원작에서는 에릭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던 친절한 친구의 배역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도 정상은 아닙니다. 원작의 에릭은 벨라와 처음 만나 수줍게 인사를 했던 반면에 오늘의 데릭은 베카와 만나자마자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어쩌면 데릭의 고통은 에드워드의 복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명장면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살펴볼까요? 원작에 숲속에서 햇빛에 비치는 에드워드의 몸, 그리고 이어지는 에드워드의 기막힌 명대사. 사자가 양과 사랑에 빠졌네. 너무 아름다운 이 얘기가 뱀파이어 서커에서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 말하는 베카에게 말해보라며 소리치는 에드워드. 백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죠. 조나스 브라더스. 네, 몇 년 전 노래 서커로도 유명한 가수죠. 재밌는 점은 뱀파이어 서커의 개봉이 2010년이었던 반면에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는 2019년에 발매된 노래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은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We go together better than birds of a feather, you and me. We change the weather, yeah. I'm feeling heat in December when you found me.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Follow you through the dark, can't get enough. You're the medicine and the pain, the tattoo inside my brain, and baby you know it's obvious. I'm a sucker for you. Say the word and I'll go anywhere blindly. I'm a sucker for you. For you, yeah. Don't complicate it, yeah. 'Cause I know you and you know everything about me. I can't remember all of the nights I don't remember when you're around me. I've been dancing on top of cars and stumbling out of bars. I follow you through the dark, can't get enough. You're the medicine and the pain, the tattoo inside my brain. And baby, you know it's obvious. I'm a sucker for you. Say the word and I'll go anywhere blindly. I'm a sucker for you. Yeah. Any road you take, you know that you'll find me. I'm a sucker for all. Sucker for you. Yeah. Say the word and I'll go anywhere blindly. I'm a sucker for you. Yeah. Any road you take, you know that you'll find me. I'm a sucker for all the subliminal things. No one knows about you. About you. About you. 트와일라잇의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뉴문은 벨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걱정해 떠나간 에드워드의 빈자리를 채워준 늑대인간 제이콥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영화를 합치면 250분, 장장 4시간이 넘는 긴 이야기를 오늘의 영화는 단 82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원작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원작 트와일라잇을 재밌게 보셨다면 꼭 한 번쯤은 시간 내서 보실 만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원작의 퀄리티를 기대하고 보신다면 큰 실망을 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완전히 다른 영화의 막장 스토리밖에 없지만 의외로 또 원작을 따라가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니뭐니 해도 뱀파이어 서커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은 배우 캐스팅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드워드 컬린 가족들, 에릭 제임스 페거리들, 하나같이 뭔가 비슷한데 묘하게 어설픈 배우들을 캐스팅했어요. 네, 그러면 영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오늘의 한 줄 운세 골라봅시다. 오늘의 선택지는 따사로운 햇빛과 함께 즐길 샌드위치입니다. 1번, 부드럽고 고소한 계란이 듬뿍 들어간 에그마요 샌드위치. 2번, 부드럽게 입안을 한가득 채워줄 연어 샌드위치. 3번은 다가올 여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단백질 한가득 닭가슴살 샌드위치. 마지막 4번은 바삭바삭 독특한 식감의 돈가스 샌드위치. 자, 여러분 모두 고르셨다면 라디오 끝까지 듣고 한 줄 운세 결과도 꼭 놓치지 마세요. Never mind, never mind, never mind. You are never mind, never mind. What a time, what a time, what a time. You were never mine, never mine. 하비의 Nevermind. Memory just make it hard. I don't remember leaning in. It was you first. Ever think of telling me? Telling me you're half a heart. Running with the other half. Got a head start. Bed is empty. I'm 50% overloaded with all the words I wish I said. Never mind, never mind, never mind. You were never mine, never mine. What a time, what a time, what a time. You were never mine, never mine. Thought you were falling for me, baby. You were just slipping through my hands. Never mind, never mind, never mind. You were never mine, never mine. It was February when we snuck at your parents' house. It was February then, but it's not now. I was gonna build you up. I was gonna love you down. I was totally prepared to give you everything I had. But how about bed is empty. I'm 50% overloaded with all the words I wish I said. But never mind, never mind, never mind. You were never mind, never mind. What a time, what a time, what a time. You were never mind, never mind. Thought you were falling for me, baby. You were just slipping through. TMI. 오늘의 TMI로는 영화의 원작 트와일라잇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화 트와일라잇은 2008년 12월 10일에 개봉했습니다. 이런 개봉의 뒷이야기에는 11일에 함께 개봉하는 해리포터를 피해 하루 빨리 개봉을 했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데요. 2008년이라고 하니 이 영화가 그렇게 오래됐나? 세상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네요. 그렇다면 영화 속 배우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주인공 로버트 패틴슨은 그의 연기력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라던가 올해 개봉한 더 배트맨 등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들의 주연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렇다면 벨라 역의 크리스틴 스튜어트 배우는 어떨까요? 작년에는 왕실 이야기를 다룬 스펜서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아 많은 영화제와 비평가 협회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 고등학생을 연기했던 배우들이 이렇게 자라서 성숙한 연기를 펼치는 것을 보는 것도 오늘날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TMI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루터스의 라치오스. 이렇게 5월 4일 안물 안궁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늘의 한 줄 운세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 에그마요 샌드위치 고르신 여러분, 꿋꿋이 밀고 나가 보세요. 여러분의 끈기 있는 도전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2번 연어 샌드위치 고르신 여러분, 좋은 일들이 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오늘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번 닭가슴살 샌드위치 고르신 여러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땐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세요. 마지막 4번 돈가스 샌드위치 고르신 여러분,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인 것 같네요. 마음에 두었던 이성이 있다면 연락을 해 만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안물안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PD 박상진, 기술의 신민석, 저는 오늘의 뱀파이어 강나연이었습니다. H. UBS